태양절의 즈음에서 미얀마 연맹연대성발전당 양건지역위원회 비서와 미얀마 동정의학과학연구소 소장이 최근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 그들은 담화들에서 김일성 주석은 주체의 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자주시대의 개척자 선도자이시며 순관인덕으로 만 사람을 따뜻이 품어주신 희세의 대성인이시라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시대와 역사 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으로 해서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.